가슴에 안기야가오. 당신을 못 잊어서 저녁에 나타는 내 마음에 아로새긴 사랑하는 그 얼굴. 별 안에 가슴에 영원히 비춰다오. 정다운 눈동자로 별 안에 가슴에 속삭여다오. 낮이나 밤이나 못 잊어서 그리운 내 마음에 사랑하는 그 모습. 별 안에 가슴에 영원히 살아다오.